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또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비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비의 모습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비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비는 가상의 인물이겠죠. 실제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데 좀비라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좀비의 유래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서인도 제도에 있는 IT섬에서 이것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그 기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IT섬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섬에 사는 주술사가 이 동족을 배반하고 그 자기의 동족들에게 좀비 파우더라는 아주 독한 마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가사 상태, 뇌 기능이 마비되고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하여 무덤에 묻게 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밤에 무덤에 몰래 와서 이 시체를 끄집어내어서 주술을 걸고 노예 상인들에게, 유럽의 노예 상인들에게 이 좀비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좀비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은 살아있는 시체의 상태로서 주술사가 주술을 걸은 그것대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어서 일만 하는 것이 이 좀비들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 좀비들은 대체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황량한 도시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떼를 지어 다니면서 황량한 도시나 이런 어색한 숲속을 헤매는 것이 좀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고 이들이 시체보다 더 못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시체가 되어서 완전히 죽었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쩌면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상태도 아니고 자기의 뜻도 없이 의지도 없이 계속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황량한 도시와 숲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것이 바로 좀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좀비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읽어갈 때에 이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각종 병자들이 바로 좀비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들, 이들이 바로 좀비가 아닌가? 주술사의 주술에 의하여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이 좀비들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뭔가 주술에 걸려서 그 주술 때문에 베데스다 못에 오늘 나오는 병자는 38년 동안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이 병자들은 어떤 주술에 걸렸을까요? 한번 구절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주술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동한다는 말은 한자죠. 물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루가 되어 있죠. 잘 보면 이것은 후세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없었는데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속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다고 후대에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 추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가로 속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이 부분은 속설이자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그 소문을 퍼뜨렸고 그것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 속설에 그 전설에 속아서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마치 좀비들이 주술 사이에 주술에 걸려서 때를 지어다니며 방황하는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은 정말 진리가 아닌 헛된 전설과 미신에 속아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좀비들처럼 안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도 병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는 안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더 안식할 수 없었던 것은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항상 방심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물이 동하기를 지켜보며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8년 된 병자는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이 거짓에 속아서 미신에 매여서 안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1년, 2년 속으면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할 만도 안 돼 38년간 이 잘못된 진리에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좀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이 좀비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인생을 잘못된 주술에 속아서 허비하고 있는 좀비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 병자들이 좀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베데스다 못에서 좀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미신의 주술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바로 좀비와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생활합니다. 좀비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시체 좀비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어준 주술에 의하여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참된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좀비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주술에 걸려 있을까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 주술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을 먼저 최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행복을 먼저와 최고라는 주술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지만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속담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판사들을 조사했더니만 대부분이 강남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즉 부자 가운데서 부자가 나오고 부자 가운데서 권력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남 출신들이 판사고 의사고 다 해먹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못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판사도 되고 장관도 되게 했지만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욕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먼저가 되려고 그러고 누구나가 최고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삶들을 최고와 먼저로 기준해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돈을 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얼마 누가 얼마를 가졌는가 그래서 많이 가진 자부터 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지식까지도 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먼저 최고를 가리게 됩니다. 좋은 대학, 인류대학, 엘리트주의, 대학에 못 들어가면, 내가 인류대학에 못 가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본인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조차도 내가 대학 안 가고 뭐 할 것이냐, 대학 못 가면 인생 실패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단의 주술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단의 주술에 놀아나는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과 학벌 뿐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얼굴은 상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의 기준을 딱 정해두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일수록 아름답다. 1등, 2등, 3등 진선미를 정해주고 그래서 외모를 줄을 세우고 외모 1등 최고를 뽑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 나는 것입니다. 못생기면 몸매가 좋지 못하면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런 주술을 심어줬는데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본 신문 가운데서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자살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보면 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자살했으면 여기 자살할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외모 지상주의. 잘생겨야 성공한다. 몸매가 좋으면 성공한다. 이런 잘못된 주술에 우리들은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런 주술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좀비처럼 그 주술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비 같은 인생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먼저 들어가는 자, 먼저를 꿈꾸며 그 좀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38년 동안 내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그 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병자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들이 낫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소원은 낫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왜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에 앉아있다고 그의 소원이 병이 낫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내가 품어야 될 소원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서 병낫기를 바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38년 동안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소원은 병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38년 동안 소원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겠죠? 그냥 예!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병자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스라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나를 이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병자의 소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소원은 38년 동안 처음에는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38년이 흐르는 동안 이 병자의 소원은 바뀌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병 낫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소원으로 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까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까요?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근본적으로 물으면 행복과 안식과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맞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건강을 해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자녀들은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웃기는 것이 열심히 젊을 때에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병이 나가지고 그 벌은 돈으로 병을 치료하는 데 다 쓴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가족을 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위한다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몸을 망치고 그렇게 가족이 파괴되고 분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였을 때에 안식에 거는 대시고 복에 거는 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물 속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복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에는 입시철일 겁니다. 입시철만 되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면 고3이라고 대학 가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던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서 고3 동안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어떤 교회는 아예 고3 학년이 없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을 치는 날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녀들이 입시를 하는 그 순간부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맞춰가지고 기도합니다. 1교시 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험 치는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평소 그런 모습 보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똑같이 쉽니다. 자, 2교시 시작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서 한 분이 그렇게 오래 기도 인도 못해요. 1교시가 한 90분 되지 않습니까? 그 90분 인도하고 나면 그건 보통 기도회도 아니에요. 완전 진액을 짜는 기도회입니다. 그렇게 한 번 1교시 인도하고 나면 파김치가 돼. 그래서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서로 짧은 시간 하려고 술을 쓰는 목사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수능을 마칠 때까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데, 예수님이 안식 그 자체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내가 물에 들어가도록 옮겨주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비처럼 헛되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황량한 이 땅을 계속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좀비 인생을 생각해 보았는데 또 다른 좀비의 인생이 있습니다. 겨우 안식을 찾은 영혼에게 자기의 안식의 기준을 들이대며 안식을 깨뜨리는 좀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안식일에 행해집니다.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에 짐을 들고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일을 위한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병자는 일을 위한 짐이 아니라 38년 된 병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 놀란 사실 앞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자기들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병고침을 받고 집으로 가는 자에게 안식일날 짐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 규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규례들이 짐이 되었고 남의 안식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반절에 있는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환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개인적인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을 들추냅니다. 안식일에 어디 짐을 들고 이동을 하느냐? 네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느냐? 이렇게 잘못을 들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벌을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을 덜치워내고 정죄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살을 뜯어먹어서 좀비들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처럼 남의 허물을 뜯어먹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었는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헛된 유전, 헛된 자기의, 자기의 기준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의 병은 그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더 못 견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더 흥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최근 한국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두순이라는 한 남자가 정말 딸 같고 손녀 같은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너무나 비참하게 성추행을 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짧은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죽여도 마땅하지 않는데, 아니 남자는 그냥 죽이면 안 돼. 자기가 당한 만큼 철저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여야 돼. 그냥 간단하게 총을 쏴서 죽인다든지 목을 메어서 죽일 수 없어.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에 가둬두고 고통 가운데서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네티즌과 똑같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영혼의 회복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책임자였던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정말 견디기 힘든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후배가 2년 뒤에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테니스를 치는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이 박은조 목사님을 엄청 그 당시에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당신 왜 목사를 비난하느냐 하면서 박은조 목사님을 옹호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테니스 치러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싶어서 알아봤더니만, 그렇게 비난하고 욕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박은조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박은조 목사님의 심정을 그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눈을 잃었다는데, 한 영혼이 실명을 했다는데 사랑을 외치는 목사의 마음속에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박은조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는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조차도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 좀비와 같은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남의 허물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좀비와 같은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뒤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들여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살려둘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전히 좀비처럼 그들의 허물을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돌을 들어 그 사람을 향해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좀비의 근성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주술에 사로잡혀 오랜 세월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베데스다 못에 앉아 먼저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영혼의 회복보다도 자기의 기준으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고 나와 똑같이 좀비의 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술에 걸려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느라 안식을 잃어버린 좀비 인생들이나 남을 물어뜯고 허물을 덮쳐내어 남의 안식을 깨뜨리는 이런 좀비 인생들이나 모든 좀비와 같은 인생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안식의 주인이신 이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과 또 어떻게 안식을 회복할 것인가를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좀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좀비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참된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에 들어갔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고침을,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이 병자의 반응을 보고 고쳐줄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줄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이 질문을 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반응과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고 작정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38년 된 병자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특별한 뭔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유와 38년 된 병자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은혜라는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이유가 38년 된 병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거예요. 헤스다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우리 베엘 하면 뭡니까? 베엘. 벳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베트레헴.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는 베트헤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나음을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집에 앉아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발로 자기의 의지로 남을 입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그때 앉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뚝발이와 소경과 혈기 마른 자들, 언제 물이 동하는지 보이겠습니까? 동안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남는다는 이 사실조차도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미신이며 주술이며 속임수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서 스스로 힘으로는 나을 수 없고 그 사실조차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로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은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뭔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우리가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조차도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 안식이 없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잘못된 주술에 매여서 헤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주님을 만난 분들은 이제 좀비처럼 다른 사람을 물어뜯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란데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자리 주자리 강같이 고통받는 자녀 품으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나를 오랜 세월 찾아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나 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좀비와 같은 이 인생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비처럼 남을 물어뜯던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좀비 같은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고 안식케 하여 달라고 우리 정말 이 안식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38년 된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 미신과 잘못된 주제에 의하여서 하나님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못 엉뚱한 곳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불쌍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자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주님을 약해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방황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찾아냈지만 우리에게 찬한 지지 없을 것만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들어가길 원하며 먼저 하나님 되어서기를 원하며 최후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며 주의 용서의 경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라. 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의 추수에 매여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최고의 추수에 매여서 항상 세상의 길로 달려가던 좀비와 같은 인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속아왔건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거기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가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안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탄의 수술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며 이 베데스다 세상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건만은 우리도 이 하나님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건만은 그동안 남의 허물을 물어뜯고 남의 죄를 떨쳐내기를 즐거워하며 남이 그 죄값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좀비 근성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바였어 주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여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좀비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돌로 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욕했던 유대인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건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이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능자가 주님을 만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번 경험하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시는 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님 얼굴 보기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렸건만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건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또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주술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에 그 안식을 흘러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곳을 떠나는 신령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